넌 내가 생각하는 로미오 언제까지 날 애태우오 내 가슴이 다 들어가 Please tell me love love 예뻐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좋아하던 옷을 입고 나와줘 더 잘 보이려고 긴 생머리도